HUBS 어서 와. 방송국은 처음이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중앙언론기구 한대방송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어서 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는 한대방송국 국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방송국 이야기와 비슷한 진로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라디오입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일주일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돌이켜보면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요. 개강하고 정신 없으셨을 텐데 학교엔 잘 적응하셨을까요? 쉽지 않았겠지만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기 전 잠시 우리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한대방송국 국원은 바로 헙스의 심장, 보도부원 윤지우 국원입니다.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늘 애쓰는 우리 한대방송국의 보도부원 윤지우 국원에 대한 이야기. 그럼 오늘의 어서와 윤지우 국원은 처음이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우 국원은 주체생활 명품의류 의류학과 22학번으로 한대방송국 보도부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면접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부터 패션 에디터의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트렌드나 사회에 관심이 많은 본인의 성격이 패션 에디터와 잘 어울릴 것 같고 무엇보다 열심히 작업한 결과물이 매거진에 올라가는 게 정말 뿌듯할 것 같다고 하네요. 하고 싶은 일이 확고했고 본인 역시 이 분야와 잘 맞는다는 확신이 있어 자연스럽게 의류학과에 진학했다고 해요. 물론 의류학 전공생으로서 배울 수 있는 관련 지식 역시 소중하지만 에디터로서 가져야 할 소양이나 실무에 대해선 배울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비록 에디터와 완전히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교내 방송국에서의 보도부 기자 활동 경험이 실무 능력은 물론이고 여러모로 미래에 중요한 기억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해 추가 모집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해요. 라디오도 뉴스도 다큐도 전부 처음 해보는 것들이라 고민이나 걱정도 많았지만 전보다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윤지우 국원의 진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어릴 때도 방송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 언제나 윤지우 국원의 꿈은 패션 에디터였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는 단지 꾸미는 걸 좋아하던 사촌 언니를 따라 여러 잡지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잡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별다른 흥미는 없었다고 해요. 에디터가 하는 일들 역시 단순히 편집하고 글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패션 에디터에게 있어 많은 업계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취재하며 패션쇼와 같은 행사에 참여해 생생한 기사를 쓰는 것이 핵심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직접 제 발로 뛰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이 일에 설레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특히 중학교 때 처음으로 맵스라는 잡지를 본 뒤 본인 역시 그런 트렌디하고 취향이 담긴 원고를 쓰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패션 잡지는 수요층이 한정적입니다. 대중적이기도 힘들고요. 그러나 윤지우 국원은 대중성과는 별개로 잡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커뮤니티가 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했어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고 그걸 나누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니까요. 같은 이유로 인해 본인은 어릴 적부터 이에 대한 열정이 끊이질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지우 국원이 어떤 기사를 보여줄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 벌써부터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늘은 한대방송국의 보도부원 윤지우 국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윤지우 국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도 몰랐네요. 각자의 진로를 향해 스스로 본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방송국원들 정말 멋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들어본 적 없던 지우 국원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며 더 가까워진 느낌도 드네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신가요? 혹은 좋아하는 것들은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변 친구들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행복이잖아요. 꿈은 말해야 이뤄진다 라는 어록도 있고요. 오늘의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 에서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하지만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금요일마다 찾아올 예정이니 많이 들어주세요. 이상으로 아나운서 임세윤, 디렉터 윤지우, 엔지니어 윤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oes exist. Why did he desert me in my hour of need? I truly am indeed alone again. H UBS